자기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근데 나 오늘 자기랑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러면 더 달달해질 것 같아. 자기도 먹어볼래? 이 사탕 엄청 맛있거든. 달콤하지? 언제든지 사탕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언제든지 사탕 줄게. 항상 이렇게. 그럼 우리 시원한 곳으로 갈까? 내가 거기 가면 엄청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번엔 사탕이 아니라 얼음으로. 내가 마사지도 해줄게. 우리 자기 피곤했잖아. 우리 자기 마사지 좋아하는 거 내가 항상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리 따뜻한 곳에서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가자. 여기서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냐고? 자기 누워봐. 그리고 마사지 할 때는 이렇게 옷 입고 있으면 안 돼. 옷을 벗고 있어야지 더 시원한 마사지가 되거든. 여기 누워봐.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자기야, 많이 시원해? 차가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떨어지고 얼음이 지나가는 부위마다 우리 자기가 이렇게 떠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서 즐겁다. 더 많이 괴롭혀야지. 이제 얼음이 벌써 녹았네. 얼음이 다 녹았으니까 이제는 뜨거워져야겠다. 일단 그럼 먼저 뜨거워질까? 근데 그리고 몸이 시원하지. 나도 입이 너무 시원해서 아직까지도 혀가 너무 차. 몸에 묻어있는 아직 남아있는 얼음물이 너무 달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계속 마시고 싶어. 뭔가 되게 물이 부드러운 느낌 난다. 우리 자기 때문에 이 물이 더 맛있다. 아까 밑에도 물이 남아 있었다. 우리 자기. 주어지면 또 말해. 내가 얼음 마사지 해줄게. 지금은 이렇게 뜨겁게. 안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샤워해.